H. UBS. Dramatic World.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월요일, 드라마틱 월드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틱 월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군무를 처음 맡게 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웹툰 원작의 드라마이며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데요. 방영 초기 전 세계 넷플릭스 탑10에서 10위를 했을 정도로 흥행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정다은 간호사가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물들의 심리가 잘 묘사돼 있고 작품 속에서 환자들이 병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신병이 등장하는데요. 불면증, 강박증, 양극성장애,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일상적인 정신병에서의 증상부터 원인, 관리 방법을 정신병동이라는 배경을 통해 알려주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기 혐오와 불안 증세를 겪는 환자와 가족의 죽음으로 죄책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살 생존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보호자와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통해 다층적으로 정신병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누구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인데요. 주인공인 간호사 다은과 그의 친구인 유찬까지 정신질환을 앓게 되죠. 유찬은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직장을 얻어 타인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한번 상사에게 인정을 받은 후 유찬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이 쏟아집니다. 상사의 잡다한 일부터 또 다른 상사의 일까지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친 유찬은 갑자기 자신의 머리끝까지 물이 차오르며 숨을 쉬지 못해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유찬이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온 겁니다. 그 이후로 유찬이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식당을 도와주며 살게 되는데요. 친한 항문외과 의사에게 공황장애라는 것을 들키고 조언을 받고 스스로도 병을 극복하고 싶어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꾸준히 받죠. 다시 취업을 준비하다가 유찬이는 공황장애 약에 대한 의존이 우려돼 약을 끊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유찬에게 의사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면 안심되죠? 약도 그래요. 흔들림이 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순간 손을 놔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절로 약 없이도 일상을 잘 생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유찬이 외에도 경계선 지능과 상습자해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 직장 상사에 의해 사회 불안을 앓는 환자 등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부터는 드라마에 담긴 시대상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드라마의 두드러진 사회의 모습은 정신병을 향한 사회적 낙인입니다. 주인공인 다은은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간호사 생활을 더는 할 수 없을까봐 치료를 거부하는데요. 치료를 받지 못해 다은의 증상은 더욱더 악화되고 자신도 스스로의 모습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감에 깊이 빠집니다. 다은은 충격에 빠져 기억에 왜곡을 겪고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 간호사의 업무를 중단하고 폐쇄병동에 결국 입원하죠.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간호사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정신병 환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맡길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아픈 분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며 보호자들은 다은을 향한 낙인을 찍습니다. 수간호사는 보호자들을 향해 왜 하필 우리 애가, 왜 하필 우리 가족이, 왜 하필 내가. 정신병이란 건 그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병이요. 본인들만 안 아플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수간호사의 말은 사회적 낙인에 익숙해진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와 정신질환 낙인연구의 권위자인 패트릭 코리건 일리노이 심리학과 교수님과의 대담을 참고해보면 정신질환자들의 낙인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수록 줄어듭니다. 2012년 미국에서 정신질환자가 코네티컷의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호주에서 정신질환 낙인이 증가했죠. 또한 한국에서는 특히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는 낙인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들의 위험률이 높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조현병 환자 중 3분의 2 이상은 적절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죠. 코리건의 논문을 참고해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서구에서 정신질환 낙인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미디어 등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총기 범죄 사건을 부각해온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울감이 심할 때 제일 두려운 건 아침이었다. 매일 찾아온 아침에 눈을 뜨지 않기를 바랐다. 반대로 행복했던 때 가장 기다렸던 건 내일 또 찾아올 아침이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정다은 간호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등장한 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울감에 빠져 힘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랐던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혼자만 유난이다 라는 말로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무시하게 버리기 쉬운 우울증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흔히 정신병이라고 하면 사회적 시선이 따갑고 정신병을 겪고 있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정신병 역시 감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정신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병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의학과에 가면 되는 거죠. 환자의 주변인들은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현관에 나가 운동화를 신을 기운이 없는데요.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숟가락을 들라고 하면 폭력이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매일 비타민과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마음을 돌보는 일도 일상에서 꾸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병을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정신병은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병이죠. 그 병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 마주할 용기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병에 대해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